온 결에는 무엄한 악당질을 일삼는 청와대 마녀를 단호히 죽탕쳐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화의 협의의 대변인 담화. 최강의 해국재력을 갖추고 최후 승리의 역마루를 향하여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은 엄결해와 전 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주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의 일대 과시로 되는 이번 성공으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안녕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더욱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었으며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수치스러운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역사의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 속에서도 억척같이 다지고 다져온 주체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응축된 힘의 장쾌한 시위인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강대한 민족을 갈망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의 대경사이며 특대의 사변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패당은 이 민족사족 쾌거의 기절 초풍하여 미친 개처럼 동족을 헐뜯으며 지랄 발광하고 있다. 지난 24일 우리의 전략참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어른이 나가 괴뢰군 전방부대에 나타난 박근혜는 북이 새벽에 잠수함을 이용한 전략참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느니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느니 뭐니하고 아부제기를 치며 그 무슨 단호한 대응을 떠들어댔다. 북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역대가 그 누구의 경제난이니 동연히 하는 잠꼬대 같은 나발을 불어대는 것도 성차지 않아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전엄을 걸거드는 특대용 도발까지 해대며 정신병자처럼 놀아댄 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하여 쥐뿔도 아는 것이 없는 무지무능한 역도가 감히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여 모여하며 악의에 찬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천벌맞을 대역죄이다. 지금 백두산 혁명강군은 우리의 눈부신 태양에 감히 그늘을 지어보려고 날뛰는 청와대 미친년을 시도 없이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청와대 안방부터 들부실 최후 명령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년은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며 쉴 새 없이 내뱉은 독설로 하여 역사와 민족의 사형선고를 받은 지 오래다. 대문 밖이 저승길인 박근혜년이 제 처지도 모르고 밤낮 북붕괴를 고대하는 개꿈만 꾸며 균열 조짐이니 고립심하니 뭐니 하는 헛나발을 불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얼빠진 정신병자인가. 오강뚜껑 같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엄한 악설을 지저댄 박근혜 역도의 추태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이제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말기 증상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원래 박근혜로 말하면 남조선 인민들이 평한 바와 같이 제 애비로부터 세상을 거꾸로 보는 눈, 가장 못된 것만 골라듣는 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망탕 시벌대는 혀, 사유가 고장난 썩고 문드러진 뇌를 그대로 유전받고 애비의 본을 따보려고 동족 대결과 파시오 독재의 피눈이 되어 날뛰는 희세의 악녀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역도가 권력을 타고 앉아 한 짓이란 오로지 미국을 한애비로 섬기며 동족을 해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노 짓밖에 없다.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결의의 염원과 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하여 오늘과 같은 참담한 대결 국면을 처리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 역도이며 미국 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 북핵위협을 떠들며 동족에 대한 부질없는 제재 압박에 미친 듯이 돌아치고 있는 쓸개 빠진 역적도 청와대 악녀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광하는 박근혜 때문에 온 남조선 당은 일대의 수라장으로 화하고 역도는 말 그대로 파멸의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사리도 분별할 줄 모르고 주책 없이 놀아대는 박근혜 의원을 치매에 걸린 대통령이라고 저주하면서 안팎으로 화를 불러들이는 환양년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비난을 퍼붓겠는가? 이러한 천하의 악당년이 감히 이제는 하늘의 삿대지라는 물에 무도한 나발도 서슴없이 불어대고 있으니 박근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편안할 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천한 사고와 무지로 대통령은 고사하고 멍텅구리 취급을 당하고 있는 역도가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랄 발광할수록 제년의 명줄이 끊어질 시각만을 재촉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민족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려고 날뛰다 못해 세치 혀를 쉴 새 없이 날름거리며 천추만대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박근혜 년의 숨통을 하루빨리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온결의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민족사의 명령이다. 박근혜 역도는 여사스러운 궤변과 대결망정으로 파멸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온결의의 저주와 규탄 속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결에는 만거역적 박근혜 역도를 단호히 죽탕치어 매장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 통일을 반드시 앞당겨 올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26일 평양.